삶에 대한 열정이 나 희망 따위를 넣었어. 흘러가는 대로 그냥 숨쉬고 있을 뿐. 몸이 건조하게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란 깨어있지만 꿈속을 헤엄치는 기분. 세상과 나에게 끊임없이 계속되는 불협화음은 곱게 다친 맘에 문에 참을새를 걸었다. 긴 외로움으로 녹이슴 피를 꺼내 들어 피를 꺼내 들어. 풀리지 않는 괴리감으로 나를 묶은 죽세가 내 목을 죽여와 내 목을 죽여와. 울리지 않는 전화기를 들었다 놨다 밤새도록 너를 기다려 너를 기다려. 나는 관심이 필요해 나는 대화가 필요해 너에게 손길이 필요해 작은 사랑이 필요해. 점점 꺼져가는 두 번선에 불을 지폈어 불을 지폈어. 난 여기에도 저기에도 어디에도 섞이지 못해. 너에게도 그녀에게도 누구에게도 속하지 못해. 주위를 서성거리며 나 곁에 맴돌아 곁에 맴돌아. 난 여기에도 저기에도 어디에도 섞이지 못해. 너에게도 그녀에게도 누구에게도 속하지 못해. 주위를 서성거리며 나 곁에 맴돌아 곁에 맴돌아. 달빛이 날아줄까 외로운 이 밤을 별빛이 날아줄까 상처받은 마음을. 괴로움이 사무쳐서 노래를 부른다 그리움에 파묻혀서 그대를 부른다. 달빛이 날아줄까 외로운 이 밤을 별빛이 날아줄까 상처받은 마음을. 괴로움이 사무쳐서 노래를 부른다 그리움에 파묻혀서 그대를 부른다. 주위를 서성거리면 너의 곁을 맴돌아. 배려가 두려워 섞이지 못하고 주위를 걷더라. 인연의 사슬을 부르자 사람을 찾아 노래를 부르네. 바람 따라 구름 따라 세상을 떠돌아. 넌 너들의 가스가 날 버리고 멈멈멈 멀어진 너와 저저저저저 머리 가보다 모르는 곳으로 떠나가고파. 사랑의 꿈 줄인 나는 언제나 배고파. 손가락질조차 그리워 관심조차 과분해서 사랑조차 사랑.